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예,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입동이 지났죠? 지금 태종 씨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파카를 입고. 난방이 안 되네요. 이렇게 난로를 옆에다가 많이 두고 왜 그러세요? 아우, 금수원도 낙엽이 뒹구는 게 장난 아니에요. 예, 굉장히 멋있죠. 근데 금수원 기후가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엔 더 춥고요. 여름엔 더 덥습니다. 벌써 초겨울 날씨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저녁에는 더 쌀쌀해질 것 같은데, 해 떨어지기 전에 저희가 한번 이거 단풍나무 숲길 가기로 했었는데 오늘은 먹느냐 좀 바빴네요. 먹는 이야기 조금 있다 하고요. 이번 주에 구원파의 중요한 선고가 있었던 날이죠. 예, 네, 맞습니다. 첫 소식으로 선고 관련해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종 씨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선고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제일 형량이 이제 크신 분은 그 변모 사장님이신데 4년형을 4년? 받았습니다. 네. 제목은 뭔가요? 배임 횡령. 세월호와 전혀 관련 없는 배임 횡령죄로만 실형 4년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게 뭐 배임 횡령 했을 때 그 이제 가장 핵심이 사진을 비싸게 주고 샀냐, 이제 아니면 제값 주고 샀냐 이 논란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센 거죠. 굉장히 세죠. 경제범인 경우 초범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센 건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관련해 가지고 선고 받으신 분들의 특징이 배임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자기 욕심이 아니고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죠. 이거는 헛돈 썼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게 왜 헛돈이냐 이제 이런 취지인 거죠. 피해자도 없는 거죠. 그죠. 지금 내가 손해봤다. 나 이것 때문에 피해봤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피해자도 없는 배임 횡령죄로. 네. 일반적인 배임 횡령이나 다른 부분이 다른 데는 이제 회사 직원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사장이 돈을 빼돌려서 그렇죠.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재판부나 검사한테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사장을 어떻게 보면은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회사의 이익금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재판이 그런 재판이었는가? 이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죠. 뭐 이렇게 집행유예로 나오신 분들은 없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집행유예로 나왔고요. 제일 좀 재미있는 거는 그 금수원의 책임자로 있었던 이모 상무님이 계신데 이분 전국적으로 지명 수배 받으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을 잡은 그 담당자는 일개급 특진했죠. 근데 이분은 집행유예로 나오셨습니다. 이분 또한 세월호와 관련이 없죠? 네, 없죠. 근데 전 국민들은 이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 뭐 다 세월호 관련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20만 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체포 작전을 한 게 여태까지 없었고, 그런데 결과는 더더욱 더 아무것도 없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세월호와 관련 없는 네, 배임 횡령죄로만 네, 그렇죠. 이렇게 선고가 났다는 거죠. 네. 이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 씨?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사를 조심하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게 기사 제목 자체는 조금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게 세월호와 관련다는 직접 명시를 한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세월호 사건 자체와 연관이 없다는 기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회사 관련된 부분, 이게 세월호에 어떤 직접적인 상관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는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걸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전화 온 기자는 없었습니까? 이분에서는 어떤 입장도 물어보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태종 씨도 전화는 안 받으셨나요? 통화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함은 못 밝히겠지만 이제 관련이 없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이거는 세월하고 상관없는 수사다. 처음부터 뭐 별건 수사하다라는 걸 다 인식을 하고 있죠. 항소를 하겠지요? 뭐 당연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으면 검사가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판사가 받아들였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사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집행유예로 나오신 분들도 항소를 하겠지요?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선 몇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은 직접 뵌 분들은 그래도 얼굴은 이렇게 좀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건강은 좀 안 좋으시더라도 표정은 좀 많이 밝고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건강 관리를 나름대로 안에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좀 궁금하네. 근데 실제로는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형을 오히려 딱 선고를 받으면 햇빛을 볼 수 있는데 형이 선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산책이란 개념 자체가 없답니다. 아, 구치소에서는 햇빛을 전혀 못 본 거죠? 그래서 한 60일 넘도록 재판 나갈 때 빼고는 햇빛 자체를 못 보고 지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감자 중에 지금 70 이상인 분이 세 분 계세요. 그리고 나이들이 지금 한 60대에서 거의 70대 지금 사모님도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강들이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은 정말 저희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원래부터 좀 몸이 안 좋으신 상태고 심장쪽에 질환이 있으신 상태인데 그대로 겨울을 나셨으면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무죄 선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심장 판벽이 막혀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딱 그렇게 될 근데 점점 그 상황이 됐으면 결국엔 건강이 크게 악화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나 형량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건강 회복하시는데 갔다 오신 시간만큼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화가 많이 나죠. 하루속히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의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변호인의 이 변론이 기사화가 됐어요. 예, 연합뉴스 쪽에서 기사화가 된 부분인데요. 제목이 그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이 안 되면 유죄 입증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로 크게 이렇게 났던데. 그 광주지법에서 열렸던 이 결과에서 변호인이 대형 사고의 원인을 6개월 동안 규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조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규명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유죄 입증 자료가 되려면 침몰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에 따라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변호인이 얘기하는 건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양이나 정확하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형을 구형하고 있거든요. 형 구형의 근거가 사람들이 그냥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증거나 이런 모습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지금 선원들에 대해서 사실 선원들이 처음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들한테 대해서 변호인 만나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형에 대한 부분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지 변호인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뭐 잘 봐달라,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절차상 이게 옳은가에 대한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묻는 부분이지만 이 사건 자체, 사고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아무에게도 없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우선 그 김한식 사장님이 15년 구형을 우와, 받았거든요. 그렇게 세게 받았나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6개월에 걸친 재판과 검찰 수사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은 대형 사고의 원인을 6개월 동안 규명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침몰 원인 보고서를 검토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유죄 입증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 기울기가 19도 이상일 때 화물 이동에 대한 실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해보니 19도 기울기에서는 화물 이동이 없었다며 보고서가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자료가 돼야 하는데 검찰에 의해 유죄를 입증하려는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안 돼 볼 수 없는 게 많다. 잠수부가 들어가고 수중 촬영 장비도 있는데 어느 누구도 선체를 보지 않고 진술과 이전 자료로 사실을 확인하려 한다며 일반 사건이라면 현장에 나가서 검증하는 게 당연한데 세월호가 바닷속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사고 일주일도 안 돼 침몰 원인이 모두 유 전 회장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 전 회장의 재산이 거의 없어 구상권 행사 자체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박 부실과 과적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승객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배임 횡령은 10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합쳐서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세월호 사고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배임죄를 적용해 15년형을 구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 선박 매몰죄는 무죄를, 배임 횡령죄는 선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화물 하역업체 본부장과 팀장의 변호인도 검찰이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승무원들을 추궁했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라며 위법한 진술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거의 여론 재판으로 15년 구형을 때린 거네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이 다 이상해져요. 아... 왜냐하면 세월호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유병헌 전 회장한테 있다라는 게 밝혀져야지만 나머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형이나 구형이나 여론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거든요. 지금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진실 규명에 한 걸음도 지금 못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덮을 만한 뭔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나 일들은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지적하는 뭐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얘기 못하지만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과연 한국에서 이런 사고 다시 안 날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의 입장은 요즘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은 그 이후 세월호 이후에도 또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근본을 치료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각이죠. 예. 사실상 이제 정부의 몇 개가 바뀐다고 해서 물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법적인 절차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되짚어봐야 될 부분은 개개인한테도 그리고 사업체 각각 집단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가장 위에 있는 그 명료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서 법을 명료하게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다시 정리될 수 있을까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요새 좀 많이 품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유병헌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네, 본회의 상정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유병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유병헌법 하면 도대체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데 그 골자는 이제 뭐 뉴스에 나온 걸 한번 설명드리자면 다중 인명 피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 책임자에 대한 추징 판결을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골자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뭔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이렇게 빼돌렸는데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삼자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고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발 드러나서 아 내가 죄인이다라고 했으면 그 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알고 받았으면 저 사람은 뺏을 수 있는데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추징할 근거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세월호 사건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새로 만든 건데 몰랐더라도 인명사고가 많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잘 모르고 받았었더라도 다시 뺏어올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구상권을 이렇게 청구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걸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많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걸 소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소급이 뭐냐면 이미 지난 건데도 법을 나중에 만들어서 옛날 것도 지금 현재 적용하겠다. 통과시킨 유병헌 법으로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추징하겠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소급이? 아, 원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13조에 보면 이 소급 입법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이후는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 거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유병헌법은 위헌 논란에 소지가 있는 거네요. 뭐 소지가 출발 자체가. 아니라 만약에 그걸 소급한다면 위헌이죠. 재산권을 침해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 번째 아우 또 너무 세게 이야기하신다 대정 씨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 그런가요? 아 그게 이해가 있어요. 그 전두환법이라는 게 실제로는 과거 거를 그렇게 해서 몰수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죠. 근데 잠잠해졌나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위헌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지만 괜찮아 저 정도는 잘못했으니까라고 해서 헌법을 어겼는데도 넘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여론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에 정부도 추진하는 배경은 여론을 믿고 지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마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론이 이 나쁘게 이제 우리를 나쁘게 인식을 해야. 아 그게 될 거니까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병헌법이 다중인명 피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다중인명이 어느 정도가 다중입니까? 그거는 아직 한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아직 제가 기준이 발표 기준도 없는 거죠 현재. 이제 세부적으로 애매하고. 아마 이게 정하긴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민법상으로도 지금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민법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 조계웅 씨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사회자님이 대신 제가 왜요?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깜짝 놀랐네. 대신 제가 왜 갚아야 되는지 갚아주고 저한테 대신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태정 씨보다 그냥 계웅 씨한테 받을랍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법을 설명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유병헌 전 회장님한테 있다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상 책임이 저기 우리 유가족들한테 유병헌 회장님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대신 해준다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신했으니까 유병헌 네 재산 다 내놔라고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본인이 동의를 해야만 돼요. 아. 내 거 대신 갚지 마라고 하면 갚을 수 없어요. 그냥 갚으면 그 구상권의 개념이 그렇습니까? 네. 아. 민법에서는 내 의사에 반해서 대신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갚아줄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제 유족이나 여기 유병헌 전 회장님 가족 일가가 국가한테 배상하지 마라라는 의사를 딱 발표하면 실제는 법적으로는 기부는 될 수 있겠죠.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헌법 관련해서는 나중에 한번 전문가 모시고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기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헌법하고도 위배되지 않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기자분도.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뭡니까? 때법. 기자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법은 뭐예요? 때 쓰면 되는 거. 아, 그렇지. 그냥 네. 우겨가지고 분위기로 그냥 그게 하면. 제일 무서운 거야. 네.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지금은 저희한테 적용하니까 신나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신들 발목 잡을 겁니다. 법을 어긴 거를 이게 사실 개념상 말이 안 되는 걸 밀어붙여서 해놓은 게 결국엔 그 법을 만든 사람들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건 너무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개웅 씨도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시네. 뭐 저는 아. 그게 누구라고 말하긴 힘들지만 이 세모로 책임 여기 예. 법을 보면 다중인명피해 사고 시에 책임자에 대한 추징이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 이거는, 진실이 밝혀지면 예, 이 세월의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누군가 시인을 했었어요. 누구예요? 자세히 안 하는 게 그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끝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또 태종 씨 이번 주에 언론 중재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아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언론사 몇 군데 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일괄 협의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정정 보도를 다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일괄 취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부분까지 다 피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 이거죠. 아 진상 규명을 해서. 이 책임이 세월호가 넘어간 침몰한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분 당연히 책임질 건 책임지고 처벌받을 건 처벌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지켜져야지만 그 다음에 명확한 부분에 의해서 처벌받고 아무도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유가족들도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을 분명히 정확하게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저희도 책임질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명확히 책임지고 그 이상의 저희 입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원한을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걸 정말 좀 정확한 잣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는 것도 좀 있는 거고요. 뭐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세월호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예. 그 법을 통해서 진상이 좀 난단치 밝혀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월호법이 통과돼서 정말로 진상규명이 돼서 저희들도 책임질 건 지고 네. 억울한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경 씨? 네, 예,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저희가 참 원하는 부분이죠. 오늘 태종 씨가 조금 흥분을 하셨는데 오늘 그 각자 책상 위에 지금 물이 한 병씩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협찬 광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PPL 광고가 들어왔는데 사회자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물이 나왔습니다. 예,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물도 없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저희를 처음으로 협찬해 주신 주식회사 아노텍 영업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업 맡고 있는 이영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한 20분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거 그냥 가래도 그냥 안 끌든 가래도 막 끌는 것 같고 그냥 조금하고 있으려니까 그냥 입이 타네요. 타. 물만 벌써 두 병 먹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예. 그냥 일반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개웅 씨가 3X였는데 물과 뭐가 다른가요? 아, 안 좋은 걸 얘기할 거예요? 저희 물 좋은 걸 얘기할 거예요? 저희 물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남의 거를 얘기 안 하는 예. 게 영업의 방침인데요.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저 구원파처럼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해도 되는 건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방송 쭉 듣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들 많이 하시면 제일 이제 갈증이 목이 타는 게 그 이 부분인데 또 뭐 우리 뭐 물도 이거 뭐 구원파 물이라고 다 소문 난 거고 우리끼리 노는데 물이라도 좀 협찬을 좀 해드렸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까 가져왔더니 어떤 분이 뭐 물 먹이는 방송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지금 우리 물로만 얘기했는데 이름이요 뉴 글라세라고 써 있습니다. 글라세가 이제 예전에 이제 회장님이 주어주신 이름인데 이게 글라세가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고 그 개념이 아니고 바람을 맞아도 시원하고 물을 마셔도 시원하고 뭐 배변을 시원하게 했다라는 어떤 그 시원하다는 그 느낌이 많이 그 확인된 이름이고요. 그 물 자체를 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지금 녹차하고의 연관성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저희 물이. 아, 왜냐면 이 물하고요? 예, 네. 일반 그 뭐 필터링만 해서 나오는 그런 생수. 진짜 목이 말라서 마시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녹차하고 이제 상당히 같이 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저희 물은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생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원적외선으로 활성을 시켰다는 기능 하나하고 그 기능된 물에다가 산소를 용전시켰다는 일반적인 산소를 충전하는 게 아니고 산소에다 물에다 산소를 녹였다는 용전 기능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기 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상표에 보시면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 생수가 그럼 이 물 속에 원적외선하고 산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 보이는데요. 자 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몸으로 느끼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적외선 활성수라는 개념은요. 그 예전에 우리 답한다 예전에 보시면은 그 원적외선 매트 있었죠. 예. 매트 네. 보시면 그 안에 세라믹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큰 세라믹 볼에다가 물을 한 10시간 동안 교반을 시키면은 물 입자가 쪼개져요. 쪼개진 입자가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그러면서 아주 미립화에 가깝게 물 입자가 쪼개집니다. 물 입자가 쪼개지게 되면은 제일 좋은 특성은 뭐냐면 몸의 흡수가 빨라요.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물 입자가 가는 데다가 흡수가 빠르다는 거는 다른 어떤 지금 뭐 기능성 식품으로 나오는 제품이나 지금 우리가 녹차 희석해서 먹는 부분에 몸에 그만큼 다른 물 먹었을 때보다 빨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된다는 얘기예요. 흡수가 빠른 물이네. 그렇죠. 미립화가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한테는 조금 제가 권하지 않는 부분이 거동이 불편하신데 화장실을 자주 가셔요. 아 흡수가 빠르니까. 네. 지금 여기 방송 여기 몇 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이제 막 아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 생길 겁니다. 저는 이미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역시 몸이 빠르신가 봅니다. 예전에 물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이제 매미 씻기부터 유기농부터 언더네클 물 쭉 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지금 처음에 매매 나오면서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그 계시는 분들이 몸이 상당히 회복되셔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물하고 연관돼서 크림 들어오는 게 몸이 회복되시다 보니까 혀가 살아나셔가지고 물맛을 구분을 해요. 아. 물맛을. 그러니까 여름물하고 겨울물하고 틀립니다. 예민한 분들은. 왜냐하면 건수가 들어가는 물하고 건수가 겨울에 안 들어가는 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구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 협찬 방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협찬 방법은요. 예. 저희가 지금 제가 방송 시스템은 잘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드시는 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취자들 일단 청취자분들 두 분 일주일에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그 글라스 20개짜리 한 박스씩을 저희가 특별로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매주 두 명 선정해 주시면 보내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두 분 저희가 청취자 선정해서 글라스에 20병들이 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예. 두 분에게 파격적인 거네요. 저희는 없습니까? 뭐 여기가 주체니까는 예. 일단 드시는 거는 제가 뭐 방송 하시다 화장실 안 가실 만큼만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그 지금 물 자체가 여기 많은 분들이 들으시니까는 제가 요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해 티하고 지금 글라스하고 같이 묶여서 이렇게 티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아해 티를 하는 병을 글라스에 이렇게 따라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글라스 한 병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그 아해 쪽 저 그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그렇게 드셔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다섯 가지 지켜나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언더네클리어가 있는데 분명히 그거는 이제 메시지가 내려온 것이 꼭 산소수를 이용하라 그런 워터월드라는 어떤 제품도 있고 또 IT 섞여 같이 드실 수 있는 글라스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모임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는요. 네. 저희 아내팩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무리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독자분들께 독자가 아니고 청취자분들한테도 예. 뭔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도 이게 더 훨씬 기쁘네요. 네. 저희한테 물주시는 거. 근데 저희가 청취자를 알 수 있는 게시판이 최근에 저희가 오픈이 됐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 주소가요. 9 숫자로 9자 쓰시고 WON1이죠. 그다음에 PA파 구원파.com 구원파닷컴입니다. 이쪽으로 접속하셔가지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제 메시지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올려놓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저희가 이렇게 오픈하고 이렇게 봤더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몇 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읽으면 태정 씨도 하나 읽어주십시오. 네네.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하염없이 울며 보낸 시간들이었는데 우리는 구원파다를 들으며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보며 든든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읽을 거는요. 아, 나의 힘이 돼주는 우리는 구원파다. 너무나 기다려지고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오릅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청취합니다. 하모니카 소리에 또 한 번 심금을 울리네요. 그분의 흔적이 곳곳마다 어려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우구파 잘 듣고 있어요. 구원파가 키우는 유기농, 그냥 다른 유기농보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구파를 들어보니 우와 대박! 이렇게 양심적으로 키우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 우리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구원파란 게 자랑스럽습니다. 구원파 최고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볼까요? 아, 우리 계웅 씨가 하나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예, 계웅 씨가 놀고 있는데. 네. 언론팀 오보에 대해 열심히 밝혀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물고기들의 고향 소식과 회장님과의 추억 속 이야기들 가슴 뭉클하네요. 항상 모임 소식과 구원 간증을 들을 수 있어 몸은 해외에 있지만 마음만은 금손에 함께 있는 듯합니다. 자, 오늘 읽은 사연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물 두 박스를 각각 한 박스씩 두 박스를 보내드립니다. 태용 씨 어떻게 보니까요? 우리 조계용 씨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글 쓰신 분이 저희가 발표했을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정한 거는 게시판에 어떤 글 쓰신 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그 연락처로 자기 정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번 주부터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스텝이 금수원에 이 태종 씨 이 어수선한 사무실에 오랜만에 모였는데 괜찮네요. 네, 여기 뭐 겨울에 좀 춥긴 하겠지만 여기 아늑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방송 들으면 최근에 첫 도입부에 광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의가 많던데 그 광고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iblog.com에서 자체적으로 그 모든 방송에다가 의무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넣거든요. 저희랑 상관이 없는 광고입니다. 아, 예. 저희랑 상관없는 광고랍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요. 저희가 순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20위권 밖으로 밀렸다 가기도 하고 들어와 있기도 한데 어머님들이 20위권에 없으니까 안 올라온 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맨 밑에 보면 뭐가 써 있죠. 예, 영어로 뭐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그 밑에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아우, 깨알같이 디테일하셔라. 저한테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아직 안 올라왔냐고. 그렇구나. 저희는 분명히 올렸는데.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금수원의 작은 녹음실에서 재밌는 제2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둠바 냄새가 안 나요 소똥 8년이 나무갔어요 잔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무무통 건강피와 정신하게 깊어가는 가을밤에 낯설은 타향에 외로운 맘 그지없이 나 홀로 서러움. 그리워라 나 살던 곳, 사랑하는 부모 형제. 꿈길에도 방황하는 내 정든 옛 고향. 와우, 감미로운 가을 노래로 저희 2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이분들도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충청도 해산 삽다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예, 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섭외했어요, 대종 씨. 네, 저희 계속 딱지맸다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는 구원파다 팟캐스트는 들어보셨나요? 예, 1회부터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출연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습니까? 그 처음에는 팟캐스트가 너무 청취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그래서 아, 여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회장님께서 흥얼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거를 또 많이들 부르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그 최전선에서 그런 노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 어울려 보는 게 좋겠다. 다시 받아주신다면 그래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혹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여자친구 1번 여자친구입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2년째 된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가 이렇게 부르시는 노래는 또 다르게 들려요. 아까 두 분 노래하는데 정말 여자친구 남자친구 느낌이 나요. 연인이 부르는 느낌. 그렇게 좋은 면만 봐주시면. 혹시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같은 학교에 여자 고등학교인데 같은 학교에 제가 먼저가 있었고 나중에 음악 선생님으로 그 후에 왔는데, 소개를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고 그 제 눈에는 거의 천사 같은 분이 딱 그 서서 교직원들 앞에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청 흔들렸죠, 벌써.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예, 그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야. 그때 첫인상 남편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때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할까요? 그냥 잘라주세요. 저기 81년도에 좀 긴데요. 81년도 2월 23일 날 대학 졸업을 했는데. 그날 제가 어떤 편지를, 남한테 온 편지를 보고 굉장히 큰 제 마음의 흔들림, 그래서 밤새도록 울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제 삶의 어떤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잘 사는 건가 밖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봤을 때 멋있는 상황이었을 텐데도 제 눈에는 사실 다른 관심이 있었지. 예, 관심이 적었습니다. 누구도. 예, 제 자신에게 이외에는. 근데 당시 이제 첫 만남이나 결혼할 당시에 구원파셨나요, 두 분 다? 구원파를 같이 찾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와,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재밌겠네. 이게 또 그러면 우리가 노래하러 온 건지. 예, 하여튼. 그래도 예. 어쨌든 예. 그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81년 2월 23일을 왜 기억하냐면 그게 제 동생한테 온, 남자친구한테 온 편지였어요.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배 키를 잡고 있고 운항을 하고 있고, 뒤에 뒷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청년을 내려다보는 그 성화라 그러죠.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그 설명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저 소원의 항구까지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그 키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 저는 세상살이 지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 삶의 키를 잡아주십시오. 저는 옆에서 쉬고 싶어요. 이런 상태냐 그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실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주 작은 책자인데 사형리라는 책자로 그 성경 공부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여태까지 지은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보혈로 다 씻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분리됐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야말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때 당시 성경 공부 그 사형리 책자로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라 그랬는데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좀 어렵고 말을 걸면은 좀 잘할 수는 있는데 먼저 거는 건 어려웠었는데 그때 무슨 힘인지 그 동네를 다니면서 누군가 짝지어진 그 사람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이후로 제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 적은 없는데 그 후에 살면서 이제 그 누구를 약간 미워한다든가 약간 아니고 또 많이 두고 미워한다든가 어떤 그 죄가 자꾸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금살금 올라올 때마다 불편했는데 또 주기적으로 이제 뭐 기도원에 간다든가 또 부흥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살았나? 나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구나. 그동안에 성가대 한다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했지 주님이 나를 운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편안하게 쉬는 상태는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편지를 읽고 그날 밤새 그 정말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그 그냥 막 울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동생 제 동생한테 그 전에는 그 동생 남자친구를 가끔 만났었는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막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먼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급격하게 가진 이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성경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소그룹으로 그 좀 환한 데가 좋았기 때문에 빵집이라든가 아니면 조용한 예전에는 찻집 그런 데서 몇 명이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어느 학교에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학교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은 남편이지만 남편이 제 바로 앞에 옆에 같은 부서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도 마음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좀 소중하게 여기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같이 성경 공부를 몇 명이 같이 하는데 남편한테 그때 제안을 했죠. 내가 이러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같이 해도 좋다 그랬더니 그 좋다고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81년도 그 휘문 고등학교에서 여름 수양회 할 때 13회 예. 그때가 그때 이제 저희 같이 성경 공부하는 팀 중에 어떤 분이 아마 모임에 연결되어 있는 분하고 아마 아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갈등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갈등 재밌네. 속에 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제대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속으로 거만한 것도 있죠. 일반 모든 그 교회는 참 많이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마음에 갖게 됐어요. 아버님 교회조차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구원만 설교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심지어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본인도 구원을 받았다고 그럴 만큼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근데 그래서 81년도 여름 수양회, 학위 수양회 때 그 누군가 연결을 된 분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저기 다 찾아본 거예요. 뭐 그야말로 왕중생파, 뭐 성결교회, 뭐 장로교회 모든 교단의 그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다가 그 권신찬파라는 곳이 있는데 또 일명 구원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학위 수양회를 한다더라. 근데 거기가 상당히 그 성경적으로 말씀을 한다는데 한번 우리 가서 들어보자. 그러고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하는 팀이 다 같이. 예. 같이 갔는데 저는 저랑 저희 동생은 이제 낮에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제 남편하고 뭐 다른 그 남자분들은 거기에 다 아예 들어가서 참석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본 첫 인상은 권신잔 목사님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때 저는 속으로 성경은 사실인 거 이제 아셨나 이렇게 약간 거만하게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저는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상적인 거는 참 질서를 잘 지키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의식이 많고 그리고 주변이 깨끗하고 그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남자분들은 거기에 속했던 분들은 계속 참석을 했는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대학생 이제 그때 당시에 서강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은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다 거기에 그냥 따라왔는데 수양회가 끝났을 때 그 학생만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 팀들은 거의 해결을 못하고 전혀 예. 그 친구만 예. 성경도 모르는 그 친구만 전혀 모르는 예.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 됐어, 나 아들 됐어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다녀서 다들 쇼크를 받았죠.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 이제 놀랐죠. 사실 거기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도 이거 분명히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찝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들었고 뭐 나름대로 그걸 잡아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걸 많이 놓친 거죠. 잡아는 내셨나요? 근데 그걸 못 잡아낸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예. 끝나고 나서 이게 뭐냐? 못 잡아내고도 해결도 못 하고. 해결도 못 하고.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제 막 갈등의 그냥 수렁으로 빠져버린 거죠. 아예 성경도 모르던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름 교만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여기서 잠깐 노래 하나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와, 이거 너무 이부 기다려지네. 그 다음 이야기가 이번 노래는 그 제가 충청도에 산 삽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농사 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시던 조그마한 농가가 있고 늘 제가 큰 아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외부 생활하고 할 때 늘 저를 기다리면서 고구마도 캐시고 사과도 따고 하시던 그곳인데 제가 또 골골골 하면서 아프면서 컸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노래를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던 건데 불러보겠습니다. 아득한 산 골짜기 작은 집에 아련히 등잔불 흐를 때 그리운 내 아들 돌아올 날 발작에 황혼 질 때 꿈마다 그리는 나의 집 희미한 불빛은 정다웃게 그림이 그러시나요? 네. 태정 씨. 아, 어머니 생각나는데요. 그러네요. 네. 눈물 조금 찔끔 네. 흘립니다. 다시 또 81년 희문고로 돌아가 볼까요? 네. 예. 굉장히 궁금한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친구들 모두 다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죠? 예.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당시는 삼각지. 삼각지라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러면 삼각지를 가고는 싶었나요? 계속? 이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각자 고민이 시작돼서요. 그때서부터 삼각지 서울교회라고 써있는 곳에 가서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평신도 복음선교회였죠. 예, 그러니까 네. 당시에 이제 구원파 내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예. 쭉 지내고 난 그 수영회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예, 그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후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인 상담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량진 쪽에서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그 집회를 한 적. 그 여기저기서 청량리 쪽에서나 노량진 쪽에서 뭐 여기저기서 예식장을 빌려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참석을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 밑에 있기 때문에 사택에 살았고 그래서 전혀 듣고 싶어도 못 들었는데 그때 일주일을 제가 참석을 하고 히브리서에서 와. 여태까지 지은 죄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심을 안 했었는데 네. 여태까지 지은 죄는 이미 사형리 책자로 다 공부하면서 다 사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 영원한 속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됐군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는 제가 그 깊은 갈등 그런 거에서 정말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게 그 자유가 도대체 뭘지 몰랐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로워졌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대학 친구 그 친구를 제가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몇 달 만에 포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마음에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코가 쑥 빠져있는데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저한테 관심사가 아니었고 너가 한번 그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가보겠다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같이 못 갔어요. 저는 근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특하게도 혼자서 잘 갔다 와서 들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원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 어떤 게 가장 귀하게 느껴졌냐면 형제요 자매니라. 그 형제요 자매니라가 나처럼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있구나. 바로 그렇게 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형제요 자매니라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요일 날 그 삼각지 교회는 못 나갔죠. 구원 받고도. 왜냐 아버지 이제 밑에 때문에. 있었으니까. 대신 토요일 날이라든가 이럴 때 그 교사들 모이는 모임이나 아니면은 주중에 성가대 그때 연습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그야말로 형제요 자매니라들과 함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송하는 그 시간 그 연습해 가지고 뭐 일요일 날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참석을 전혀 못 하더라도 같이 그 자리에서 찬송 호흡에 맞춰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때그때마다 행복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무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 공립학교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삼각지 교회 교사회에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나 우리 학교에 교사 중에 형제 자매가 있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학생 중에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군가와는 계속 만나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한참 찾더니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귀하고 예, 반가운 너무너무 귀해서 자매네. 네. 그래서 그 학생과 교사와 학생이 형제 자매로 오.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정말 기뻤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학생이 저한테 갖다주는 교량이라는 얇은 서너 페이지 있는 그런 것도 전해주고 또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실은 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정확하게 틀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데 그 부모님도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하기에 제가 부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으신 분이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집으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댁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 식구들이 다 알만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저에게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모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가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친정에서 결혼한 후에 모임에 그때서부터 나올 수 있었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아버님께는 언제 알리셨나요?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떻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 상하셨죠.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